कथा कितरों करुंदवतन किनारी तो नगसनी सारागल यूरुल छतको मामुल पीवने बादु 기다려 나 항상 기다려

새가 된 우리 지난 시간들 기약 없이 돌아서가는 싸늘해진 너의 마음이 보여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가슴 가득 눈물이 흘러서 그대 모습 가려지진 않을까 입술을 깨물며 참았어 하지만 그댄 차갑게 외면하고 돌아서는데 알아 이젠 끝이라는 걸 변한 너를 내 마음 지울 수도 다시 되돌릴 수 없는데 너의 흔적만 남아있다 가슴에 그땐 그렇게 세상을 몰랐지 사랑이 뭔지 나는 몰랐지 아픔이 뭔지 나는 몰랐었는데 그대를 만나 사랑을 알게 되었고 배웠었는데 돌아보면 그 시절 내게 남은 건 단 꿈의 추억이란 단어뿐인데 지금도 바람이 불면 창밖을 봐요 이젠 잊을 이렇게 떠날 거면서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야 눈물만 흘러내릴 뿐

같은 새 날이 오면 우리의 사랑 기억하겠네. 힘겨운 밤 진정.